제32차 절도성 과학기술 축전이 14일에 개막됐습니다. 절도 운수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3대 혁명 서적원, 교원, 노동자 등이 참가한 축전에는 120여 건의 과학기술 성과 자료들이 제출됐습니다. 축전은 기계, 건설, 운용, 정보, 전기, 자동화, 의학 분과로 나뉘어 과학기술 성과 발표회 및 전시회, 새기술 교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